정말 아무렇지 않냐면서 너 이따금 별일은 있는 듯 내게 묻지. 정말 내가 아무렇지 않아 보이니 그러니. 쏟아질까봐 애써 난 바보처럼 웃고 있는 걸 모르니. 이젠 어떻게 너와 내가 다시 예전처럼 친구일 수 있니? 정말 그럴 수 있니? 오늘도 그대 없는 빈자리 구석구석 가득히 눈물을 묻혀. 혹시라도 그대 거기 올까 내 생각 가끔이나 할까 궁금해 미칠 것 같아 이런 내 맘 그대는 알까. 사랑해 사랑해 약속할게 손 꽉 잡을게. 미안해 미안해 돌아와줘 press the reset. 정말 우리 정말 돌아갈 수 없을까. 그날 우리 처음 마주쳤던 그날도 그날로 돌아갈 수 없을까. 제발 oh, 제발. 어쩌면 혹시라도 만약에 너도 애써 나를 위해 웃고 있다면 정말 그런 거라면 Reset.